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최근에 세계 언론들이 광범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수리아, 이란, 인디아, 네팔, 타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기네, 모리타니, 영국, 로마니아, 체스코, 스위스, 미국,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민주공고, 볼스카, 이탈리아, 도이출란드의 신문통신방송, 텔레비전방송, 인터넷들은 조선의 김정은 용도자께서 국가의 최고 수위의 추대 등의 제목들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